here. I'ma tell you, kids. Cat Brown, what's up?그래서 필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 나로부터 비롯되어 모든 상황들을 직시하고 시작 전부터 돌아봐 그저 독한만 먹고서 올라가 저 한계란 사는 네가 살아있는 한은 결코 정복되지 않아 네가 한숨만 쉴 사이 경쟁자들은 저만치 가는데 대체 뭘 하는지 어서 빨리 파를 깨 Game is pain, game is pain, game is love, game is war, game is dream Game is life, game is fight Wrong for games going on and on. Game is pain, game is fame, game is love, game is war, game is dream. Game is life, game is fight, game is wrong for games going on. 노력은 이 게임에서 가장 믿음직한 친구 이 랩에서 네가 배워야 할 건 절대 swag up 같은 게 아니야 그런 건 저기 rap rappers 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외치는 유행어일 뿐 진짜 swag 그것은 바로 내공이고 어깨에 힘만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 걸 알지 못하면 그것은 튀는 게임 이것은 질적인 경쟁 하지만 언제나 넘치는 뜻 언젠가 소문 비열한 정치 이것 역시 게임의 일부 유치한 시기와 질투 But I feel you 어차피 더럽고도 치사한 게 세상에 널렸으니까 그냥 꼭 참았네 그 대신 네가 준비할 건 skill 죽이는 rap과 track 또 한 그치는 또 payback Game's a pain, game's a fame Game's love, game's war, game's dream Game's life, game's fight Game's wrong, but game's going on and on Game's a pain, game's a fame Game's love, game's war, game's dream Game's life, game's fight Game's wrong, but game's going on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봐 rap 게임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봐 랩 게임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봐 랩 게임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봐 랩 게임은 게임